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을 들으면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글은 서울 어느 대학교 강의실 벽에 씌어진 낙서인데요. 혹시 이런 도시 속의 사막에 서 계신 분 계신가요? 슬픔을 나눌 데 없고 아픔을 같이 할 리가 없으신 분들이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면요. 먼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을 돌려보세요. 내가 옆 사람의 짐을 들어준다면 그도 곧 나의 짐에 손을 뻗을 겁니다. 자, 고통을 지닌 채 하늘을 넘기지 말고 털어버립시다. 올해 마지막 주말 밤입니다.

상큼한데? 소설 토정 비결을 아십니까? 네, 힘과 희망을 주는 소설이죠. 소설 토정 비결이요? 한국인이라면 읽어야 할 책 아닌가요? 전 감동으로 밤을 꼬박 샜어요. 선도의 대가 토정 이지학,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설 토정 비결. 도서출판 해냄. FM 영화음악 정은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요즘에 하루 한 번쯤 이 말 안 하면 현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바로 바쁘다라는 말인데요. 정말 그렇게 생활이 바빠진 것도 사실이지만요. 어쩌면 이 바쁘다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초조하고 여유 없는 마음, 그것을 감추려는 것은 아닐까요? 앞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다가도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자, 새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에는요, 이런 여유 느끼게 하는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등의 시나리오를 썼고요. 실버라도, 죽이고 싶을 만큼 사랑해. 이런 영화로 잘 알려진 감독이죠. 로렌스 카스단 감독의 최신작 그랜드 캐년은 올해 베를린 영화제 작품상을 받아서 아주 세계적으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입니다. 자, 영화 그랜드 캐년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영화 그랜드 캐니언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LA에 살고 있는 중산층의 변호사 맥 케빈 클라인은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슬램가를 지나가다가 그의 차에 시동이 꺼집니다. 이 시동 꺼진 차를 보고 흑인 불량배들이 모여듭니다. 위협을 하면서요. 하지만 견인차 운전수인 흑인 시몬, 데니 글러브의 도움을 받죠. 이 사건으로 맥과 시몬은 인종차별을 넘어선 우정을 쌓아갑니다. 맥의 아내 클레어, 메리 맥도넬은 막 성년이 돼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의 삶에 허물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숲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게 되죠. 이 아기의 입양 문제로 남편과의 사이에는 긴장감이 돕니다. 한편 맥의 친구 데이비스, 스티브 마틴은 잔인한 폭력 액션 영화를 만들어서 큰 돈을 번 헐리우드 제작자입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강도의 습격을 받아 다리에 총상을 입죠. 자신이 영화 속에서 즐겨 쓰던 그 폭력에 바로 자신이 상처를 당한 겁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직업과 사회 범죄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 그 데이비스는 이제는 다른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영화는 이 밖에도 맥과 그의 여비서 디의 이상한 관계, 또 디의 흑인 여자친구 제인, 그리고 제인과 시몬의 사랑 얘기, 또 흑인 갱들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시몬의 여동생 가족 얘기, 이런 조그만 일상사들이 얽혀서 대도시의 생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서로 만나고 부딪히게 되는 도시인들의 삶. 하지만 우린 일상 속에서 이 만남과 인연의 소중한 의미 좀 쉽게 잊고 살기 쉽죠. 감독은 이런 얘기를 마치 한 편의 수필처럼 영화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은요. 시몬의 제의로 모두가 그랜캐니언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연의 거대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근원을 되새겨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치 단편 영화를 모아놓은 것 같은 구성 방식, 그리고 여섯 명의 독특한 배우를 캐스팅한 점, 이런 것들이 영화의 성공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영화 그랜캐니언 중에서 한 곡 더 듣습니다. Searching for a Heart, 마음을 찾아서, 워렌 세븐의 노래입니다. stop it with a gun. Wait till we love requires a little standing in line. And I've been waiting for your lover for a long, long time. I've been pacing the floor, I've been watching the door. Meanwhile, I'll keep searching for a heart. Searching everyone. They say the conquer's on. You can't start it like a car. Stop it with a gun. Searching for a heart. Searching for a 워렌 제빈이 부른 Searching for a Heart, 영화 그랜 캐니언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영국 감독 제임스 아이보리와 소설가 E.M. 포스터, 이 둘은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임스 아이보리의 대표작, 영화 전망 좋은 방, 모리스, 이런 영화들이 모두 포스터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감독은 최근에 또 한 편의 그의 소설을 영화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고 하죠. 올해 칸느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했고 전미 비평가 협회가 올 한해 최우수 영화로 뽑은 Howard's End, 이것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한 그저께쯤이었죠. 이 영화 저희 프로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자료를 전혀 못 구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어제 자료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요, 하워드가의 종말, 이렇게 국내 제목을 달았었죠. 사실 이게 좀 잘못 번역한 것이었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영화의 줄거리 들으시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마가렛과 헬렌은 윌콕스 부부와 알게 됩니다. 마가렛은 외지에서 온 자유분방한 여인인 반면에 윌콕스는 보수적인 귀족 집안의 딸이죠.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윌콕스 부인은 멋진 정원이 있는 자신의 저택 하월즈 엔드를 마가렛에게 준다는 그런 유언을 남기죠. 이때부터 윌콕스 집안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제껏 포스터와 제임스 아이보리가 추구해오던 작품 세계는요, 한마디로 전통과 새로움의 충돌, 그러니까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만남이나 마찰,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하워즈 엔드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결정판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하워즈 엔드는 두 여인과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 귀족의 굴레에 갇혀버린 당시의 자유연애, 그리고 동성애,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죠. 안소니 호킨스, 바네사 레드글레이브, 엠마 톰슨, 이런 명배우들이 열연하고 있습니다. 자, 하워젠 중에서 듣습니다. 탱고. 예, 오늘 시간 영화의 새로운 해석을 도와주는 영화 평론가 정성희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오늘 정성희 씨 모시고 하는 12월 92년의 마지막 날인 셈이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어떤 영화로 이 12월 92년을 장식해 주시겠어요? 아,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 날 소개해 드릴 영화는 아마도 금년에 가장 저주받은 걸작이라고 불릴 만한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네. 우리나라 제목은 아주 촌스러운 리버 피닉스의 아이다호. 예. 원제는 My Own Private Idaho. 직역하자면 나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 아이다호. 예. 이 정도가 되겠죠. 네. 이 영화는 사실은 맨 처음에 등장한 것은 미국에서는 개봉을 굉장히 늦게 개봉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일본이랑 네. 아니면 유럽에서 먼저 개봉이 되었고 예. 그 후 뉴욕 영화제에 오프닝으로 개봉되는 영광을 누렸고 예. 뉴욕 영화제의 평가를 통해서 미국에서 아주 그 큰 성공을 거두게 된, 말하자면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일본과 유럽을 통해서 거꾸로 그 평가가 수입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상하리만큼 오해와 추측과 무성한 악의, 예. 엄청 잘려나간 필름, 엄청나게 많이 자랐죠. 그리고 정말 엉터리 번역 네. 때문에 그 해외에서의 평가가 과연 온당한지 아닌지조차도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예,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잘라서요. 네. 자, 정성희 씨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주시겠죠. 우선 그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이라도 그리고 열심히 영화 저널들을 챙겨보시는 분들도 구스반산트라는 이 감독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독에 대해서는 최근 그 92년도 12월호 까이리 시네마라는 프랑스 영화 잡지에서 스페셜 아메리칸을 그래가지고 그 미국 영화 특집을 다뤘습니다. 거기서 90년대를 이끌어갈 미국의 가장 유망한 감독 5명을 뽑았습니다. 그 5명이 뽑힌 감독이 금년에 비디오로 출시된 것 중에서 가장 이런 속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의미에서 화끈한 영화 예. 보이즈 앤 후드를 완성시킨 존 싱글튼 네. 그리고 내년 아카데미상에서도 다수 부문 노미네이션 될 것이 확실한 그랜 로즈를 찍은 제임스 폴리 또 우리에게는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역시 베스트 감독임을 자랑하는 배트맨2 에드워드 가이손의 팀 버튼 그리고 흑인 감독이자 스파이크 리와 한번 겨눠볼 만한 감독이라는 금년에 One False Move라는 영화를 찍은 빛나간 행동이겠죠. 네, 전부 그 NBR에서 선정한 우수 영화 속에 들어간 영화들이네요. 네. 아까 전에 글라인 그로스 그랜 로스랑 예. 이거나 네. 그 칼 프랭클린 그리고 마지막으로 My Own Private Idaho의 구스반산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감독은 생년월일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인터뷰에 의하면은 역 계산해서 1953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국에는 그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헐리우드에 가서 성공하는 것, 네. 또 하나는 소위 얘기하는 인디, 즉 독립 영화 감독으로 성공하는 네. 것입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인디로 성공하려는 모든 감독들의 꿈과 인디들의 영웅은 바로 구스반산트입니다. 네. 이 친구는 원래 그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했는데요. 같이 학교를 다닌 친구 중에는 데이빗 번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락 음악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은데요. 이 친구가 바로 80년대 펑크락의 그 유명한 토킹 헤즈를 예. 만드는 바로 그 리더이기도 한데요. 예. 이 친구는 원래는 그 앤디 워홀 같은 팝 아트 취향의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미대 졸업생들이 만드는 단편 영화를 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스크러브 아트의 한 미대 졸업생이 만든 단편 영화를 보고 완전히 심취했었습니다. 그 영화 감독은 그 졸업생은 후일 깐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컬트 영화의 아버지 바로 데이빗 린치였었습니다. 데이빗 린치 영화를 보고서 감동받은 이 친구는 1977년 단편 영화 The Discipline of D.E. D.E.의 치료라는 윌리엄 벌로우즈라는 소설 작가의 단편 소설을 갖고 영화화시켜서 뉴욕 영화제에서 크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네. 금방 데뷔한 것은 아닙니다. 그 후 7년이나 기다려서 84년에 포틀랜드의 그 게이 소설가인 월터 커티스의 말라누체, 즉 하얀 결혼이라는 뜻의 그 소설을 읽고 감명받은 나머지 자기 고향인 오레곤주 포틀랜드로 다시 돌아가서 네. 그곳에서 영화를 찍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틀랜드는 잘 알려진 대로 군사시설 많고 시멘트로 뒤덮여 있고 인근 산업이 없어서 살기에 아주 어려운 동네입니다. 하지만 구스반 산트는 얘기합니다. 마치 데이빗 크로넨버그가 자기 영화를 찍기 위해서 토론토로 돌아가고 에밀 쿠스트리차가 거듭 자신의 고향 사라예보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는 내 고향에서 시작하겠다라고. 그리고 89년 두 번째 영화 드럭스토어 카우보이, 즉 약국의 카우보이라는 영화로 결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연은 맷 딜런입니다. 그리고 맷 딜런이라는 스타를 이용해서 구스반 산트라는 감독은 한 청년이 마약을 얻기 위해 약국을 습격했다가 그만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과정 속에서 떠오르는 회상을 자유분방하게 쫓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화는 물론 16mm 필름을 사용했고 흑백화면과 컬러화면을 사용하고 컬러화면도 노출을 과다시켜서 지워지는 듯한 화면을 사용하는 실험적인 기법도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감독이 동세대 감독들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인간적인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탈자, 사회 일탈자라든지 소외된 사람들을 조금은 따뜻한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네, 맞습니다. 약국의 카우보이도 그렇고요. 네. 오늘 그리고 구스반 산트는 그래서 아웃사이더들의 대변자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세 번째 영화, 그리고 구스반 산트의 최고 걸작이라고까지 불리우는 이 아이다호라는 영화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그 이른바 그 동성 연애 문화에 대한 대단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글쎄요, 근데 우리가요 열린 마음으로 사물을 보려면요, 그 네. 영화라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그냥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문화 그리고 여러 사회 여러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영화를 본다면요 조금 마음을 이렇게 넓게 가지고 그리고 어떤 개인 문화라든지 그밖에 우리가 좀 금기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아이다호도 마찬가지일 것 같죠? 맞습니다. 감독도. 그리고 바로 그것이 최고의 영화관객의 태도입니다. 사실은 그 게이 필름이라든가 레즈비언 시네마들이 80년대에 꾸준히 성장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90년대에 소위 얘기하는 뉴 키어 시네마라고 부르는데 뭐 직역하자면 예민한 영화, 뭐 아주 그 이상한 영화, 뭐 급진적인 영화, 번역 정도가 되겠는데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은 이 단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아마도 이 말은 80년대의 누벨 이마주라는 단어만큼이나 90년대의 가장 중요한 영화 단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 구스반 산트는 그 자신이 공공연히 고백하는 게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는 그 아주 특별한 작업 방식을 갖고 있는데 일단 작업에 들어가면은 전 스텝진이 함께 지하실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토의가 끝나고 같이 영화 찍을 스텝진들을 납득시키지 않으면 단 한 커트도 안 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제에서 인터뷰 사양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구스반 산트는 그 이 아이다호를 자신의 밀라노체 그리고 야쿡의 카보이와 함께 포틀랜드 3부작의 마지막 영화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또 인터뷰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합니다. 마이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 역엔 리버 피닉스가 나오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자신도 모릅니다. 다만 그는 아주 그 이상한 병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그 기면발작증이라는 그 나르코펠리틱 스포츠라는 병인데요. 갑자기 수면이 몰려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이 쓰러져서 자는 그 긴장하거나 막 그럴 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영화는 아주 묘하게도 마이크가 고속도로에 쓰러져서 잠깐 잠든 사이에 벌어지는 꿈인지 아니면 꿈에서 깨어나 어떤 도시에 갔다 다시 돌아오는 얘기인지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마치 그 영화를 일종의 백일몽 상태로 찍으려고 결심을 한 것인데요. 영화가 시작하면 얘기합니다. 나는 도로 감식가다. 이 모든 길을 맛볼 것이며 이 길을 따라 세상 끝까지 가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영화는 로드무비는 아닙니다. 오히려 구스반 산트는 자기 영화를 보이지무비, 즉 여행 영화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행가는 길을 따라 가지만 그 어느 곳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드무비의 주인공들은 그곳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 불과한 예. 것입니다. 즉 구스 반 산트는 머무르는 곳에 사랑을 가져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마이크는 남자들에게 몸을 파면서 살아가는 남자 매춘부입니다. 그리고 우연한 방황 속에서 스코트를 만나게 됩니다. 영화는 유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웃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을 관객들이 아무도 웃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마이크가 게이 잡지 책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네.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잡지들에는 마이크가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표지에 마이크의 얼굴들이 계속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깔리는 음악이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바로 마돈나의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마돈나 하면은 또 네. 자기의 육체를 남자처럼 만들어서 보디빌딩을 해서 자기 신체를 즉 여자 아놀드 슈왈제네거라고 불리우는 별명다운 그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낸 여자 가수인데 게이와 이른바 남자가 되려는 여자의 이미지를 그렇게 믹스처시키는 요 장면이 어떤 점에서 아이디아호의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를 관통하는 구스반 산트의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스코트는 즉 키아누 리브스가 이 영화 속에서 스코트 역을 맡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제가 첨언하자면은 키아누 리브스, 커누 리브스 발음이 그쵸? 굉장히 많은데 예, 헷갈려요. 미국 내에서도 이제 발음이 헷갈리는 모양인지 예. 그 영화 잡지에 키아누라는 발음을 소개하면서 발음하실 때는 K-E-E-A-U-N-U 키에누라고 발음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스코트는 바로 그 이 도시 시장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부정하고 이 도시의 가장 하층민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아버지의 법과는 전혀 다른 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보다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방랑자 맙 피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와 스코트의 두 사람의 가정을 곰곰이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는 어머니는 아버지한테서 도망치고 아버지는 죽었고 그리고 형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에게 형은 아버지였고 아버지는 형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스코트는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층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마이크의 꿈은 정상적인 가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코트는 거듭 물어봅니다. 노멀 패밀리, 정상적인 가정,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고 물어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면에서 구스반 산트가 사용하는 사운드 트랙, 즉 음악입니다. 이 영화 속에는 올드맨 드릭이나 딥 나잇이나 험 언더 렌지 같은 노래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년대서부터 50년대에 이르는 레드벨리 같은 미국 포크 민요 가수들이 부른 노래들을 거의 집성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들이 가장 유행했었던 것은 60년대 반전 문화가 이루어지고 저항 세대가 자라나선 소위 이야기하는 우드스탁 세대들이 즐겨 사용하던 밥 딜런을 우상으로 나섰던 그 세대들의 영웅적인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구스반 산트는 완전히 패러디 감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부활하는 사나라든가 아니면 친구 같은 노래들이 갖고 있는 일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그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이를테면 에마 부인 장면에 사용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스반 산트는 이 영화를 아주 심각한 의미로 웨스턴 영화의 주인공이 셰익스피어 드라마의 세계를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이크는 즉 이것이 외국 영화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운 점들이기도 한데 마이크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즉 서부 영화의 주인공의 기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몸을 팔 때 사용하는 바로 그 자기의 상징뿐입니다. 남성의 상징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총잡이들이 갖고 다니는 총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것은 그거 단 한 가지입니다. 서부 영화의 주인공은 그런데 로맨스보다 우정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우정은 로맨스를 숨겨놓은 우정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는 로맨스가 바로 우정이고 우정이 바로 로맨스인 바로 게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메리칸 드림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마이크에게 하나 모아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어떤 고장을 통과해서 이른바 통과제의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통과하는 세계는 셰익스피어 희곡의 헨리 5세라는 희곡의 제1막입니다. 아주 그 인터뷰에서는 구스반산트 김은 대놓고 예. 자기는 이 일막을 옮기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헨리 5세 희곡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 그 인물은 바로 팔스타프라는 인물인데요. 예. 팔스타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지 영화 천재로 알려진 오선의 일즈가 예. 팔스타프라는 영화를 찍었을 정도인데 이 팔스타프는 그 헨리 5세가 망나니 시절이었었던 시절 그래서 아버지에게 거절하고 나와서 혼자 살던 시절 아버지 이상으로 그에게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정신적 아버지였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헨리 5세가 왕위에 등극하면서 그는 팔스타프를 신하로 부리고 심지어 나중에 왕의 법으로 그를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네. 자, 팔스타프의 별명은 희곡 속에서 뚱보 비둘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밥의 이름은 밥피전입니다. 예, 뭔가 그렇죠.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스코트와 밥 그리고 스코트와 아버지의 관계를 그 스코트를 사랑하는 번역으로서는 좋아한다고 나와 있지만 예, 예. 사랑하는 맞아요. 마이크는 끝까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코트는 두 명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마이크는 아버지와 형 그 이중 역할 속에서 자기 아버지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의미는 마이크는 스코트의 가정 내로 편입할 수 없다는 노멀 패밀리를 가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의미는 아메리칸 드림과 즉 200년의 역사에 불과한 이 아메리칸들의 꿈이 유럽의 로맨티시즘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그 간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스코트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마이크를 그 따라 마이크를 떠나간 네.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예. 그런데 그 어머니라는 존재를 찾아서 유럽의 근대 문명의 기원인 로마까지 찾아갑니다. 로마는 네. 잘 알려진 대로 르네상스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비극은 당연히도 그 유럽 한복판에서 마이크는 소외되고 스코트는 자신의 자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붕괴되고 유럽은 낯선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이 악권입니다. 스코트는 이제 두 명의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한 명은 시장이었었던 친아버지고 또 한 명은 거지왕이었던 정신적 아버지입니다. 구스반산트는 이 장면을 심각하게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두 명의 장례식인데 이 두 명은 로날드 레이건과 조지 부시의 장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가요? 자신은 카리스마적인 로날드 레이건도 싫지만 관료적인 조지 부시도 싫고 그들이 우리 아웃사이더들을 위해서 해놓은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엄숙한 장례식이 벌어지는데 고작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장례식은 웃고 춤추며 축복하는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그때 흐르는 노래는 미국의 애국 민요인 The American Beautiful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또다시 어디론가 실려갑니다. 그런데 마이크는 도로 감시가입니다. 하지만 기면 발작증으로 쓰러진 마이크의 신발을 그 누군가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차가와 마이크를 실어갑니다. 도로 감시가인 마이크가 신발을 잃어버렸으니 그는 더 이상 도로 감시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스반산트는 자신의 포틀랜드 3부작을 이렇게 끝내면서 하지만 그것을 끝내지 않고 그 마지막 끝을 열어놓은 구조로 마치면서 그 누가 와서 이 여행을 끝없이 계속하길 바란다는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것이 어찌 아웃사이더들에 대한 사랑이라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스반산트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해지는데 그 93년 초에 네. 이븐 카우걸 Get the Blues라는 영화가 곧 개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작은 그 유명한 마틴 스콜시지입니다. 그리고 93년에 가장 뜨거운 영화 중에 한 편이 될 만일 91년에 JFK가 있었고 92년에 멜컴 X가 있었다면 93년에 그 자리를 차지할 만한 The Mayor of Castro Street 카스트로 거리의 시장이라는 영화가 곧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작자는 바로 JFK의 올리버 스톤입니다. 올리버 스톤이 원래 찍으려고 했었던 이 영화를 구스반산트에게 넘기며 하는 말인 즉슨 그가 나보다 이 영화를 더 잘 찍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그에게 넘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스반산트는 영웅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 근데 방금 소개해 주신 그 영화요. Mayor of the Castro Street이라고요? 네. 그 영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존 F. 케네디, 멜컴 X에 이어서 60년대에 유명했었던 인권 게이 운동가의 전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 이 사람도 네. 역시 암살로 죽었습니다. 예, 정성희 씨 오늘 아이다호에서 새로운 영화 읽기를 가르쳐준 거에 대해 정말 또 감사드려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청취자 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내년에 뵐게요. 자, 아이다호 중에서 캐틀콜, 에디 아놀드의 노래입니다. I don't 영화 아이다호 중에서 캐틀콜,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라밤바 중에서 로스 로버스가 부른 다나였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정성희 씨과 인사드리면서요, 내년에 뵐게요 이랬는데 내년이란 말을 해놓고도 제가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이제 진짜 올해가 한 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아, 기분이 참 이상합니다. 자, 서울 서초구 방배 이동의 최은성 씨. 벌써 세 번째 엽서죠. 내일이면 기말고사가 모두 끝나요 하셨는데 지금쯤은 방학에 들어가셨겠네요. 그리고 대구 동구 효목 이동의 이승환 씨는요, 작은 누나 등남을 축하해달라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 한신아파트의 김신영 씨, 대숙명여고 2학년신 최수준 씨 함께 들어주세요. 서울 강남구 도곡 이동의 김범석 씨가 신청하신 곡, 영화 모 베터 블루스 중에서 모 베터 블루스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전해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